제49장 5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그 회복을 약속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제55장은 성경에서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제 동네나 시장에서 가면 뭐 찹쌀떡, 뭐 메밀묵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장사꾼들은 보면은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 가면 골라 골라 뭐 아무거나 골라 두 장에 2,000원 막 이러면서 그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목마른 자, 돈 얻는 자는 다 나오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 목마른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목마르면 무엇을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물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고 탈수현상과 함께 더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인간들이 죄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땅에 재앙과 죽음이 오게 되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육체의 목마름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갈망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요, 목마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돈 없는 자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고 또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무언가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또 사고 싶은 것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어려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배부른 자도 다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또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수 없고, 지식으로 또 명예로 그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누구나 다 오라.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배고픈 자도, 또 어른도, 아이도, 죄 있는 자도 다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인격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 또 포도주, 젖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거저 공짜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짜라고 하면 무언가 더 의심하게 되잖아요. 더 비싸게 가격을 매겨야 더 좋은 줄 알고, 이걸 더잘 팔리고 또더 중요한 건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짜라고 하면 더안 팔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무언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공헌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무언가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 3,000번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내게 듣고 나아오라 들을지어다. 3절에도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네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여러분 이렇게 값없이 거저주는 이 복음을 듣들어 나아오면 주님 앞에 듣고 나아오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아닌 것들을 달아주며 배부르 듣고 나아오면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3절에도 보면 양식이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런 것들에 다 사라질 것들에 애쓰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즐거움을 얻고 영혼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 맺은 이 언약은 시편 89편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도움과 능력을 주시며 원수에게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후손에게 복을 주시되 후손들이 잘못하면 징책은 할지라도 인자는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우리와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도움과 승리를 주시며 또 늘 함께하게 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은 내리시되 인자하심은 거두시지 않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 그 언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는 이 약속이 이 구원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민의 증인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를 만민의 증인이요 또 인도자요 명령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의 영혼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계획이요 섭리이요 또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구원파라는 이단에 푹 빠져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깨달음을 통하여서 또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 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과 또 거룩한 욕망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 라고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그냥 find의 의미가 아니라 seek, 추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는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찾는다는 것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것을 찾는과 동시에 악을 행하고 불의한 생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는 빛이시오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죄악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이 악한 것으로, 죄악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함께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번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염치 없이 또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을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자비요, 또 긍휼이요,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끝. 내가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끝. 내가 용서 이미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추구하며 그를 부르며 기도하며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 얻은 자들이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하는가? 55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유한한 인간은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길과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길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또 깊고 넓음으로써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그 양분을 주지 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선한 의도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숲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찬양을 받게 되며 또 회복,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기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되고 영영한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는 자에게, 또 값없이 주어지는 자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 이 복음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의 참된 회복과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